광명성절에 쯤하여 네팔, 라오스, 타이, 중국, 싱가포르, 벨라루시, 스웨덴, 오스트리아에서 경축집회, 토론회, 도서 및 사진 전시회, 영화 감상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전시회장들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불멸의 업적과 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의 혁명활동을 담은 사진 문헌들이 모셔져 있었습니다. 또한 백두산 전출위인들의 불후의 고전적 노작들, 자력자강의 정신으로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 나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투쟁을 소개하는 도서 사진들이 전시돼 있었습니다. 영화 감상회들에서는 김정일화를 비롯한 우리나라 영화들이 상영됐습니다. 행사들에는 해당 나라의 각계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했습니다. 네팔에서 진행된 행사들에서는 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께 올리는 축전들이 채택됐습니다.